38세 버들립지는 앞겨울에서 서쪽 새울 기만 기다립니다. 서쪽 금 서쪽 금 서쪽 금 서쪽 금 서쪽 금 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의 님이 다시 온대요. 송아지매 넌 뒷산 넘어서 다시 님 올 때만 기다립니다. 서쪽